내게 상처만을 주었지만 그대를 미워할 수 없나 봐. 그댄 내 운명, 내 삶의 모든 것, 내 생의 마지막 나도 웃고 너의 모든 것들이 내 몸